들의 리디오. Racked up too many mistakes. Thought you were in for the long run. Now you're just another heartbreak.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시험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모두 시험 기간을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봄이 정말 빨리 다가와서 지금은 더울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볕 좋은 벤츠에 앉아 여유를 즐기며 오늘의 리디오 추천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시집입니다. 시험 이후 여유가 생긴 마음에 조금의 봄 기운과 함께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늘의 책은 바로 나태주 시인의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와 김범석 작가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시는 바쁜 사회 속에서도 한 줄기 여유와 함께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잔잔해 보이지만 큰 파급력을 지닌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시집에서는 꼭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길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가지 말라는데 한사코 그 길을 간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고민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겨나는 사랑과 믿음 등과 같은 감정에 대한 시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김범석 작가의 시에서는 의사로서 깨닫게 된 우리의 선택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는데요. 그럼 오늘은 바쁜 사회 속 한 줄기 여유와 함께 삶과 인생의 방향,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깨달음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나태주 작가의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와 김범석 작가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나태주 시인의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꼭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길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그리고 가지 말라는 데 한사코 그 길을 간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시상의 내부 깊은 곳에 존재하는 풀꽃 같은 시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 시집은 저자 나태주 선생이 직접 고른 시들로 엮어졌는데요. 일평생 쓰신 5,000페이지의 방대한 시 가운데 직접 선정하신 400여 편의 시가 실려있기에 두꺼운 분량이지만 한번 읽으면 몰입해 읽을 정도로 흡입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해답이 필요할 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이야기라서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기보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담하고 따뜻한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배우고 싶은 분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직접 시간을 정해서 생각하기보다 무의식 속에서, 일상 속에서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해결책을 찾기에도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의 생각의 해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 한마디가 가장 고민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나태주 시인 특유의 소박한 언어로 명징한 심상을 표현하는 짧은 시를 통해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만의 이정표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우리 같이 이 책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나태주 작가의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김범석 작가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의사가 기록한 암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저자는 18년 동안 종양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선택, 그들이 보내는 시간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직접적인 현장에서 본인이 깨달은 점을 전달한다는 사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의사이자 한 인간으로서 깨닫게 된 삶의 의미와 옳고 그름의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한 일종의 비망록이라고 말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진단 이후 저마다의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끊어진 혈육의 정을 회복하기보다 돈을 갚으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음 직전에 10년만 더 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칠순의 한 노인 환자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혹은 의사도 모르게 사후 뇌 기증을 신청해놓고 떠납니다. 이처럼 모두가 그 남은 시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은 제각각인데요. 환자들이 남은 삶과 예정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 없이 결국은 본인만이 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따라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환자의 남은 삶과 죽음을 함께 고민하는 의사의 일. 김범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범석 의사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였습니다. Take a little longer for us to be cool again. I know I said we'll be fine, but that was then. I guess I lied. It might take a little longer for us to be cool, cool again.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삶과 인생의 방향,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깨달음을 담은 책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사유의 힘을 위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더욱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리디오 여섯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봅시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